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통합과학을 처음 공부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과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부터 해봐야겠다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 이제 공부라는 걸 좀 처음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뭐든 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EBS 수능 라인의 과탐 대표 강사로 강의를 했지만 사실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요.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고 공부에 대한 경험치도 크지 않고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쉽고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기본 개념 설명 강좌를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오랜만에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제일 잘하는 형태의 강좌를 맡게 돼서 선생님은 지금 굉장히 들뜨고 설레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꼭 완강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1 전범위를 다루고 있고요. 전체 25개의 테마를 총 32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문제풀이의 비율은 6대 4의 비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통합과학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할 포인트는 바로 용어 정리와 어휘력 향상입니다. 과학 시간인데 무슨 소린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을 텐데 그 용어들의 어원이라든지 이 각각의 이 한 글자씩의 뜻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용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그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선생님과 32강에 걸쳐서 하다 보면 어떤 문장이 처음 나왔어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항에서 새로운 자료가 튀어나오더라도 아,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해석을 할 것인지 그 출발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내가 실력이 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고민을 곰곰이 해보는 것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를 진단해서 그 부분을 검색해서라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내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잘 들리는 귀, 그리고 교재,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호감입니다. 일단 이 강좌는 정말 100% 교재 기반 강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교재에 있는 그 문장 그 자체를 가지고 와서 한 줄 한 줄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재 없이 강의를 듣는다면 교재가 있는 상태에서 듣는 것보다 반도 안 되는 그런 학습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재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했죠?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도 저절로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통합과학 1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서도 저 선생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는지 얼마나 이렇게 활기차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선생님을 믿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들어준다면 훨씬 더 학습의 효과가 높겠죠. 자, 그러면 오래 얘기하고 길게 얘기할 거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통합과학 알고 싶죠?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고 즐겁게 공부하고 싶죠?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봅시다. 내일? 안 돼. 이번 주말? 안 되죠? 바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출발해보도록 할게요.